채식 해보고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채식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 외롭다고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 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팟캐스트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성미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박은준 PD님이 공지해 드린 대로 제가 이번부터는 채식을 부탁해 진행을 맡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채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뜨거웠던 금년도 여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휴가 혹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평소 자신이 가고 싶었던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 생활터전이 서울 도시의 숲이다 보니 늘 기회가 있으면 자연이 푸르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상상만 해도 푸르른 하늘, 맑은 공기,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 신선한 유기농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한결 즐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꿈꾸는 이런 곳을 지난 여름 여행을 떠나신 분이 있다고 하네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국민 행복 지수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그 나라는 부탄이에요. 오늘은 지난 7월 부탄에 여름 여행을 다녀온 채식평화연대의 이영미 대표님을 모시고 공존의 땅, 부탄으로 떠나는 채식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대표님께서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네. 인사 부탁드리겠어요. 예, 저는 울산에 살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고요. 현재는 채식 문화를 확산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비영리 단체인 채식평화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부탁해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채식평화 정회원들과 함께 부탄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여름은 어떠셨나요? 예, 좋았어요. 부탄은 아열대에 속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토가 고산지기 때문인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습하고 시원했어요. 계절풍이 솔솔 불면서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처럼 아주 쾌적하고 하늘도 푸른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보다는 덜 습했으면 되게 즐거운 여행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부탄이란 나라가 여행지로서는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었을 것 같은데 다들 부탄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부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탄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한국은 산이 있어도 아파트를 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부탄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서 고산들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참 그대로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이드 말에 따르면 부탄 국민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들었어요. 또 법적으로 도축과 낚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즉 동물을 먹기 위해서 죽이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참 평화로운 분위기가 나라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고 농업이 국토의 대부분에 있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공장도 눈에 띄지 않고 산이 푸르고 하늘이 참 맑았어요. 저녁에는 사원의 불빛만 남아있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으니까 하늘에는 이제 별이 총총하고 마치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고요. 그리고 거리에 개와 소들은 도시에서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예, 그런 모습들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지상낙원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영미 대표님, 그 나라의 언어는 어떤가요? 부탄은 원래 여러 종족이 있어서 예전에는 종족이 하는 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국어로는 종카를 택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생활 전반에 있어서 국어인 종카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이 여행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20명이 갔는데 이동 시에 차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쪽 차에는 한국어 사용하는 가이드가 타시고 다른 쪽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가이드가 동행했어요. 영어 가이드가 동행할 경우에는 일행 중에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 영어 잘 하시는 청년이 통역해서 여행에는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 종카요? 네. 종카어. 네. 아, 이거는 그 나라의 어떤 국어인 거죠. 예. 아, 예. 종카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 부탄은 한국과는 조금 가까워 보이진 않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이제 비행기로 가게 되면요, 바로 가는 직항 항로는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확실히 멀죠. 네네. 일단 부탄을 가려면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예, 방콕까지 한 4시간 반이 걸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방콕에서 부탄 수도 팀포까지 2시간 반 정도. 예, 그렇게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것만 한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걸리니까 거의 하루를 다 써야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서 방콕에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좀 많죠. 네. 네. 아, 원래는 그 비행기 타고 빨리빨리 이용하는 것보단 대기 시간이 있어야지 즐겁습니다. 예, 그 시간도 하나의 네. 과정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그러면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셨지만 우리가 여행 다녀오신 분의 한마디의 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영미 대표님, 부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부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공존입니다. 자연과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어서 여행 중에 참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주변에 부탄에 가본 사람들이 적고 또 온전한 채식이 가능할까 해서 부탄에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부탄에 여행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예, 사실 제가 다른 나라에 특별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요. 작년부터 부탄에 관심이 많아서 부탄에 대한 자료를 채식 평화인들 카페에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가령 부탄의 이미지나 감동적인 사례, 예를 들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리고 국왕이 국민들을 만나러 산길을 걸어가는 나라. 산길을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나라 등등 굉장히 올리는 자료, 제가 접하게 된 자료들이 저희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그렇게 부탄에 관련된 자료를 올리던 와중에 저희 채식평화인대 고문으로 계신 황성수 박사님께서, 황성수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현미채식을 알리는데 굉장히 앞장서고 계신 분이세요. 아, 예. 네, 그 황성수 박사님께서 채식인들끼리 여행을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와, 채식인들끼리 여행이요? 예. 굉장히 좋은 단체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채식평화인대에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다들 식생활이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가는 거라서 네네. 새롭고 또 온전한 채식 여행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요. 저도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채식 여행을 부탄을 향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동남아가 주로 불교 문화권이 많고 그중에 이제 베트남이나 대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부탄이 여행 목적지로 선택하게 된 것은 부탄이 채식 위주의 국가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또 전체적으로 자연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을 여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올 초에 한부탄 30주년 프리미엄 기간으로서 한국인에게 조금 더 여행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식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아, 신호등이 없는 나라, 예, 예. 자연을 존중하는 나라, 예. 점점 고음해지고 예. 있습니다. 부탄의 음식이 채식 위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온전한 채식을 하려면 사전에 목표한 채식이 가능할 뭐 이런 걱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저도 여행을 하게 되거나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정해진 코스로 다니다 보면 아 채식하기가 좀 어려움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국에서 음식 같은 것도 네. 사전에 준비해서 가고 예, 예. 그러거든요. 예, 예. 대표님은 어떻게 부탄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하셨는지요? 저희는 개인 여행이 아니라 단체 여행이니까 혼자 갔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준비가 하면 되지만 단체로 가니까 일단 단체인들이 다 채식을 할 수 있게 여행사에 요구를 했었어요. 부탄은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자유여행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탄 내 국내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를 이용해야 하는 방법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 여행사에 여행을 가겠다고 의뢰를 하면 부탄 여행사하고 연락이 되어서 여행을 신청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선택한 한국 여행사는 공정 여행사였는데 마침 부탄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 여행사에서도. 그리고 채식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전에 한국 여행사와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지에 도착했어도 채식 위주이긴 한데 비건에 대해서는 엄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국가 지정 여행사나 가이드. 예. 처음 들어보는 예. 말인 것 같네요. 예. 국가 지정 여행사. 아, 그러면 우리가 부탄에 가려면 일단 여행사나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네요. 네네, 그렇죠. 아, 예.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대표님, 이번에는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고 이제 현지에 가셔서도 이 음식에 대한 사항을 분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예.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구체적인 그 요구사항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예. 보통 채식이라고 하면 그냥 베지테리언 개념으로 우유하고 달걀을 들어가는 수준의 음식이 많이 나와요, 부탄에서도. 근데 저희는 엄격한 채식을 요구했어요. 예. 예를 들면,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비건으로 해달라고 미리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숙식을 하는 식당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저녁과 아침을 먹는 그런 숙소에서는 식사 조율이 가능하면 채소나 과일을 먹더라도 될수 있으면 영양소가 덜 파괴되는 조리법으로 해서 신선한 형태로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화식으로 이제 요리를 하더라도 기름에 지나치게 볶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살짝 찌거나 생으로 먹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먹게 해달라고 숙소나 식당에 저희들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탄은 채식 예. 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럼 전반적으로 우유하고 예. 계란은 먹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우유와 계란은 먹고, 그걸 이제 포함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 이 얘기군요. 채식 위주, 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는데, 네. 완전한 채식 식단은 아닌 거죠. 아, 예. 예, 예, 어휴. 그래도 채식 위주의 나라가, 예. 부탄이라고 하니까 점점, 선생님의 이야기가, 예. 대표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뭐,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부탄 분들의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려고 하고 네. 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저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네. 또 다른 엄격한 채식을 원하시는 자신의 신념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 현지인들도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식당 가는 식당에마다 저희 뜻을 전달을 했어요. 채식 여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채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의견들을 그분들이 많이 귀결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어요. 아, 예, 예, 그렇군요. 배려받은 예. 느낌의 나라 부탄 예.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면서는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거든요. 사실 여행 가기 전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느 맛집 갈까 네네. 어디 가서 무얼 먹지 사실 우리가 어디서 잠자는 것보다 먹는 거 찾아다니는 거에 스케줄표가 더 많은데요. 근데 사실 그 이영미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부탄에서의 채식의 어떤 그 음식을 먹는 거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부탄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사실 먹는 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행을 하는 목적이 그냥 가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채식을 조금 더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걸 개척한다는 사실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사의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하고 갔었는데도 그게 바로 실행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방콕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샌드위치형의 형태의 기내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치즈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 치즈? 예, 그러니까 비건은 아닌 거죠. 네. 비건이 아닌 베지테리언 개념으로 나와서 굉장히 처음에 놀랐었어요. 근데 다행히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완전히 비건 채식으로 준비해줬어요. 아, 부탄은 아열대 기후라고 하니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농산물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 쌀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부탄의 쌀은 어떤 벼인가요? 예, 쌀 품종은 한국이랑은 기본적으로 다른데요. 그 밥을 해먹는 형태에 있어서 우리 일행들은 대부분 현미 채식을 지향하는데 부탄에 우리가 거기서 먹었던 쌀은 찰기가 없고 길쭉한 백미가 나왔었어요. 아, 우리 보통 그런 거 알람미라고 하는데 그런 거요?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나라 쌀보다. 그리고 찰기가 없고 밥을 찐밥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랬었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모두가 저희가 이제 뷔페식으로 먹었었는데 쌀은 항상 길쭉한 하얀 백미였어요. 예. 그리고 부탄이 농업 중심 국가이기도 하고 또 자연 환경이 좋고 채식 위주로 먹으면 국민들이 건강할 것 같은데 부탄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보단 덜하겠지만. 아,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아픈 사람이 있는 거죠. 한국보단 덜하겠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베지닥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동행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건강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조금 더 거기 백민이는 정제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제된 그 곡물을 먹는 게 아니라 통곡 전체식을 한다면 부탄 국민들의 건강도 조금 더 많이 좋아지리라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의사선생님들이나 국민에 대한 국민의 건강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부탄 여행에서의 식단처럼요. 혹시 현미가 아닌 백미를 먹고 계신 분 계시면 단은 아니더라도 뭐 백미를 전체 드시고 있다면 현미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바꿔서 드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베지 닥터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공존의 땅 부탄으로 떠난 채식 여행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이어 방송하겠습니다.